당신의 숨소리처럼 가만히 다가와 나를 감싸고 별빛은 어둠을 뚫고 내려와 무거운 내 마음 투명하게 해. 어둠은 당신의 손수건처럼 말없이 내 눈물 닦아주고 별빛은 저 하늘 끝에서 내려와 거칠은 내 마음 평화롭게 해.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.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.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.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.